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주와 괴뢰 호전광들이 11월 30일 존시연합작전 수익능력을 높이기 위한 비질런트 에이스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했습니다. 미제 침략군 제51전투 비행단과 해병항공단을 비롯해서 미 태평양군 사령부 소속 5개 부대 그리고 괴뢰공군 제20전투 비행단과 38전투 비행대대 등 10개 부대가 여기에 투입됐습니다. 엄중한 것은 이번 군사연습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주요 전략 핵심 시설들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한편 괴뢰의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11월 29일 최대 열점 수역인 조선소의 5개 선 일대에서 해상사격 훈련에 광분했습니다. 괴뢰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전이 벌어진 날을 계기로 11월 한 달을 해병대 전승의 달로 정하고 12월까지 전 부대를 전투준비태세 점검과 통합훈련에 내몰기로 하고 반공화국 대결관계를 올리고 있습니다.